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은 마지막에 웃는다. 웬 공자님 말씀이냐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 일요일 농구 대잔치 그때 타임아웃 2초를 남겨놓고 21m 거리에서 던진 공이 백보드를 맞고 그대로 골인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SBS팀의 정재근 선수가 기적의 주인공인데요. 21m 장거리 슛이 골인되는 것은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만루 홈런, 그것도 장외 홈런을 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이 정재근 선수의 슛 덕분에 SBS팀은 현대에게 70대 67로 역전승했는데요. 사실 그 정재근 선수는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욕심 없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던졌대나 봐요. 사실 신랄 같은 희망은 갖고 있었겠죠. 가끔씩은 이런 극적인 모습들이 무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겠죠. 시드니 루멧 감독의 86년도 작품 영화 파워의 테마 뮤직으로 쓰인 베니 굿맨의 Sing Sing Sing이었습니다. 아, 이 경쾌한 스윙 재즈곡으로 오늘 FM 영화음악 문을 열었는데요. 요즘에 이 영화가 비디오 가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영화 파워는 리차드 기어가 주인공인데요. 정치 광고인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 당선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생각을 바꾸게 되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로 선거에서 이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글쎄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나중엔 하게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내내 이 주인공 리차드 기어는 이어폰을 끼고 방금 들려드린 그 노래를 듣죠. 또 드럼체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두들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인천 북구 산곡 2동의 김경철 씨는요. 내 이름이 방송 전파를 탈 때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 다시 엽서를 띄우셨다고요. 자, 김경철 씨께 다시 한번 짜릿함을 드릴까요? 영화 결혼하는 남자 중에서 Let's Do It 주인공이었던 킴 베신저가 부릅니다. Yeah.

우디 앨런, 마틴 스콜세지, 프란시스 코폴라가 각각 만든 옴니버스 영화 뉴욕 스토리즈 중에서 이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조 없는 삶이란 이 영화의 트윙클 트윙클 트윙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그 지옥의 묵시록을 만든 감독이 이렇게 아기자기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동화 같은 그런 영화였죠. 조라는 꼬마 소녀가 사랑 없이 돈만 많은 두 부부, 엄마와 아빠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1960년대 말 미국 영화계에는 세 명의 신인 감독이 등장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그리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당시 평론가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무서운 아이들 이렇게 불렀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그 평가가 맞아 떨어진 셈입니다. 코폴라 감독은 UCLA 영화과를 졸업한 뒤에 68년에 Phineas Rainbow 그리고 69년에는 빗속의 연인들 The Rain People 이 두 작품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빗속의 연인들은 현대판 인형의 집 같은 영화예요. 평범한 주부가 어느 날 집을 떠납니다. 그녀에게는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과 또 뱃속에 든 태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집을 나갈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그녀는 방황합니다. 일상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실제 자신은 점점 썩어간다는 느낌. 주인공 셀리는 이 느낌 때문에 여행을 시작하지요. 영화 빗속의 연인들은 코폴라 감독의 이름을 널리 알려준 작품입니다. 하지만 흥행에는 실패했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영화를 만들던 코폴라 감독은 그만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시작한 영화가 바로 대부였습니다. 대부의 제작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마피아단은 영화사에 온갖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조직의 내막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한 술 더 떠서 영화 관계자의 차에서 폭탄 장치까지 발견되자 연출을 의뢰받은 감독들이 모두 이 영화를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친구 조지 루카스 감독이 코폴라 감독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대부의 연출을 맡아서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영화 대부의 소재는 마피아 집단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본주의 미국에서의 개인과 가족, 그리고 권력과 폭력의 관계를 샅샅이 파헤친 거죠. 이런 이중적인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코폴라 감독은요, 교차 편집이란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을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영화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그런 기법이죠. 이 교차 편집 기법은 영화의 처음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아주 적절히 사용됩니다. 대부 첫 장면 돈 클로네는 아주 화려하게 딸의 결혼식을 치릅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패밀리죠. 이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즐기는 동안 대부는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대부 마론 브란도가 죽고 난 뒤에 권한을 이어받은 마이클 알파치노는 성당 세례식에 참여합니다. 조카의 대부가 되는 자리죠. 그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성가와 함께 치러지는 세례식. 대부는 이곳에 있지만 그가 명령한 폭력은 그때 성당 밖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세례와 살인, 즉 가족애와 폭력의 교차. 이것은 코폴라 감독이 대부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실체였죠. 코폴라 감독은 이 마지막 교차 편집 씬 세례 장면을요 아주 섬뜩할 정도로 냉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한번 영화 대부에서의 세례식 장면 들어보시죠. Michael, do you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do.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I do. Do you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I do. Padre nostro qui es in cielo, santi vicetur nomen tuo, adveniat regnum tuo,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e nostra, sicut nos dimittibus debitoribus nostrum, et ne nos inductas in tentationem, se libera nos a malo. Amen. Michael, ingredere in templum Dei, curabias patum cum Christo in vitam aeternam. Amen. Credo in Deo Patrum omnipotentem, creatorem celi et terra, et in Iesum Christum Filii eius unigenitum Dominum nostrum, qui conceptus est de Spiritus Sancto, natus ex Maria Virgen, passus sub Pontius Pilatus, crucifixus mortuus et sepultus, descendit ad inferos, tertia die resurrexit ad mortuus, ascendit ad caelos, sedet ad dextra Dei Patris omnipotentem, inde venturus est judicare vivos et mortuus, credo in Spiritus Sancto, Santa Ecclesia Cattolica, Sanctorum Communionum, Remissionem Peccatorum, Canus Resurrectionem, Vitam Aeternam. Amen. Michael Francis Rizzi, do you renounce Satan? I do renounce him. Michael Rizzi, go in peace and may the Lord be with you. Amen. 총소리도 마치 영화 음악의 한 부분 같이 들렸죠. 올간과 총소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당의 종소리. 정말 절묘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아, 대부. 이 영화의 전후편을 통해서 코폴라는 9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또 세계적인 감독으로 인정받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은 그는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에 트로프라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평소에 코폴라는 헐리우드의 제작 방식을 무척 싫어했다고 해요. 제작자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작자의 입김 없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의 제작소 설립입니다. 하지만 코폴라의 꿈이 모두 모인 이 스튜디오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이 조에 트로프 스튜디오에서 만든 첫 작품 One from the Heart라는 이 영화 마음속의 그대라는 이 영화가 대참패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 젊은이의 사랑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주인공 행크 그리고 프렌니는 5년째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 서로 다른 애인을 만나죠. 하지만 잠깐의 갈등 뒤에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합니다. should go out and knock the one it's independent thing. But instead I just pour myself a drink. It's got to be love, I've never felt this way. From the Heart 중에서 These Ones From the Heart, 톰 웨이츠 그리고 크리스탈 게일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 영화가 흥행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코폴라는 스튜디오를 팔아넘기고 다시 헐리우드의 고용 감독이 됩니다. 그 후에 발표된 영화들 럼블피쉬나 커튼클럽, 아웃사이더 이런 것들은 모두 코폴라답지 않은 졸작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하지만 그 중에서 럼블피쉬는 그의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영화는 전체적으로 흑백인데요. 그 럼블피쉬, 이 물고기만 컬러로 표현됐습니다. 아, 이 작품 역시 마피아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오락성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었죠. 미키 루크와 매딜런이 갱단의 형제로 그리고 다이안 레인이 매딜런의 애인으로 등장합니다. 아, 럼블피쉬라는 물고기는요. 함께 있으면 서로의 살을 뜯어먹고 죽는 좀 이상한 열대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마리씩만 길러야지요. 어쩌면 헐리우드에 대한 코폴라의 반감의식 이렇게도 표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럼블피쉬 중에서 듣습니다. Don't Box Me In, 스탠더드 리츠웨이의 노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tug on the line, which end will I be on this time? Don't box me in. Don't box me in. One day I'll show them just what I'm made of. There'll be a time when I won't remember what I was afraid of. And I'll be swimming in the sea. No banging on this glass for me. My eyes saw red when my life turned blue. So I'm leaving everything that's true. And I'll jump into a brand new skin. And then you won't be able to box me in. Don't box me in. Don't box me in. Don't box me in. Let go. Out there that I gotta swim. There's a river that flows right past my door. I wonder what? Sometimes I can't seem to talk. You'll know this blackboard lacks a piece of chalk. Don't box me in. I told you not to. Don't box me in. Don't box me in. Don't box me in. Let go. 럼블피쉬에서 스탠나드 리츠웨이가 부른 Don't Box Me In이었습니다. 코폴라의 시련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할리우드의 상업적인 기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에게 또다시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모터보트 사고였죠. 이 아들은 일찍이 학교를 중단하고 아버지에게 영화 작업을 배워나가던 또 다른 코폴라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코폴라 감독은 그동안 거절해왔던 파라마운트사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대부 3편의 연출을 맡은 것이었죠. 대부 2편은 이제껏 가장 잘 만들어진 속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에게 아카데미 감독상도 안겨주었고요. 이런 부담을 지닌 채 완성한 대부 3편은 1, 2편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마피아를 다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권력의 암투 때문에 벌어진 총격전에서 마이클은 딸을 잃습니다. 자신에게 와야 할 총알이 딸에게 간 것이죠. 딸의 죽음을 안고 노우라고 소리치는 아버지 마이클. 그 아픔을 표현해낸 알파치노의 연기.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폭력과 권력이 난무하는 갱단의 대부가 아니라 아버지요, 남편으로서의 마이클에게 이 영화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 3편 중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고향 시칠리로 온 아버지 마이클에게 오페라 가수가 된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버지께 이 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했다고 아들은 말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이클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으면서 옛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그 아들이 부른 노래 Speak Softly Lov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Brucia la luna in cielo e io brucio d'amore. Fuoco che si consuma come lume e cori. L'anima ghiaccia, dolorata, non si dà pace, ma chi m'ha nuttata. Lo tempo passa, ma non aggiorna, non c'è mai soli, si non torna. Brucia la terra mia e a brucia lume cori. Chi si dà guaita e io si ti dà muri. A quella canto la me canzoni. Se non c'è nudo casa faccia allo barconi. Brucia la luna in cielo e io brucio da voi. Poco ma si consuma con wonderful, beautiful, I love you. And then she died. My trusted bodyguard planted a bomb in my car. She drove it before I did. Why is such a beautiful country so violent? History. You know, Mom was telling me about the old days when her biggest worry was just passing exams. Yes, it was then. I worry about you. 대부 3편 중에서 Speak Softly Lov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코폴라는 대부 3편에서 이 마이클에게 자신의 모습을 담았다고 해요. 자식의 죽음과 한 가족의 붕괴. 대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패밀리의 명예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이죠. 코폴라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TV에서 방영됐던 도청 Conversation인데요. 이 영화는 그에게 까니 영화제 감독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명예 이전에 이 영화는 코폴라가 영화 매체에 대해 지닌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도청 전문가 해리, 진 해크먼은 두 남녀의 얘기를 모두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갈 무렵 자신의 도청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됨을 압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죠. 결국 해리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 사회에서 자신마저 도청당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미쳐갑니다. 영화와 도청,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것은 아마도 소리와 영상의 기록이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일 겁니다. 예술과 현실의 차이, 이것은 한 도청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또 그것이 사용되는 현실 사이에서 겪는 그런 고뇌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지난해 코폴라 감독의 부인 엘리노어 코폴라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영화 감독인 코폴라의 고뇌, 그리고 힘든 영화 제작의 현실, 이런 것들을 쭉 담은 기록 영화였는데요. 코폴라 감독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작품, 바로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촬영할 때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이 부인이 찍은 그런 영화죠. 지옥의 묵시록, 이 작품은 월남전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영화들처럼 실제 사건을 고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월남전에 대한 당시 미국인들의 입장과 시각,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죠. 영화 속에서 거츠대령, 마론 브란도의 왕국, 그 밀림 속의 왕국을 찾아서 윌라드 대위 마틴 씨는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정찰선을 탄 병사 중에 한 사람은 배 뒤에서 수상스키를 타죠. 결국 그들에게 월남전은 한바탕의 스포츠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상스키를 뒤에 매단 미군의 정찰선은 월남 여인들의 빨래털을 휘저어버립니다. 롤링스톤스의 노래 Satisfaction을 라디오에서 들으면서요. 그야말로 미국의 월남전에 대한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자, 그 장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습니다. 1972년 대부가 시작된 이후 20여 년, 그간 코폴라 감독은 참 많은 걸 얻고 또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미국 영화계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새로운 영화인들에게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입니다. 코폴라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도와준 영화계 사람들은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조지 루카스, 존 밀리어스 이런 감독들, 또 알파치노, 다이안 키튼, 로버트 듀발, 그리고 해리슨 포드 등의 배우들 모두 코폴라의 손을 거쳐갔지요. 최근에도 코폴라 감독의 영화가 개봉됐었는데요. 바로 터커가 국내에 개봉됐었고요. 또 최신작 드라큘라는 개봉을 기다리고 있죠. 코폴라 감독은 이 드라큘라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공포의 대상인 흡혈귀가 아니라 400년 전에 아내를 못 잊어서 찾아온 사랑의 화신인 것이죠. 이처럼 코폴라는 영화 드라큘라를 통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전쟁터에서 죽은 줄 알고 자살한 아내, 드라큘라는 그녀를 찾기 위해서 흡혈귀가 되지만 현실에서 환생한 이 아내 미나는 지금의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미나의 약혼자 키아누 리브스가 드라큘라 성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성에 여자 흡혈귀 3명에게 사랑을 받죠. 이런 기괴한 사랑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영화는요. 당연히 에로틱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데요. 지나친 에로티즘 때문에 미국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큘라의 피 그리고 사랑 때문에 영화는 온통 붉은색입니다. 영화 드라큘라 중에서 듣습니다. Love Song, 애니 레녹스가 부릅니다. 영화 드라큘라 중에서 애니 레녹스의 목소리 러브송이었습니다. 아,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에 대해서 한 시간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 경북 경산시 중방동의 김동현 씨 그리고 음악을 들리도 테이블 돌리도 해주신 서울 구로구 목산 일동의 최왕수 씨 모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신청해 주신 그런 곡입니다. 그동안 이 곡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못 구했었는데요. 홍콩 가신 분들 통해서 이 곡을 아주 어렵사리 구했어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전승옥 양 그리고 전북 전주시 인후 일가의 반석인 씨 모두 들어주십시오. 영화 천장지구의 주제곡입니다. 치헤이 더 콩치엔 칠흑 같은 공간 비욘드의 노래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